세미어 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랑스의 노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시요. 원초적 본능 같은 저질 영화는 두려우면서 내 영화 데미지는 왜 통과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실정에서 그 감독의 말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 문화 정책이 기준 없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그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는 미성년자 입장가였다가 비디오로는 빨간 딱지가 붙여놓은 영화가 있는가 하면은 외국 가수들에게는 아주 좋은 공연장을 빌려주면서 우리 가수에게는 참 인색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바른 기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I'm as close as I can be. And I swear to you, our time has just begun. 하이텔로 조규범 씨가 신청해 주셨죠.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영화 선샤인 중에서 존 덴버가 부른 My Sweet Lady였습니다. 친구 수현 씨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함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텔로 박의병 씨.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음악처럼 세상이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더욱 아름답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박의병 씨는요, 컴퓨터를 조립하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컴퓨터 조립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참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하셨네요. 하이텔러 역시 허성근 씨, 고아원에서 자라셨는데 얼마 전에 여동생을 찾으셨다고요.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여동생이 지금은 미국에 계시는데 양부모와 잘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다고 하셨는데, 아유, 저는 이 사연을 보니까 조금 좀 그랬습니다. 임준석 씨는 빨리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왜냐면 FM 영화음악을 방학이 끝나자마자 또 못 들을 것 같아서 겨울방학이 돼서 다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자, 고마운 마음을 제가 음악에 띄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Scent of a Woman 중에서 탱고 추는 그 장면에서 흐르는 곡이죠. 프루나 까베자 들으십시오.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에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에 이상문학상 작품집.

하이텔로 이영은 씨, 혼자만 이 미션의 영화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웬 욕심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안 돼요. 하이텔로 전주의 하광수 씨, 김만석 씨도 함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셨죠? 영화 미션 중에서 4, 폭포였습니다.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쏟아져 내리는 이과수 폭포. 영화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 폭포인 이 이과수의 장대한 모습으로 관객을 질리게 한 다음에 갑자기 폭포 상류에서 떨어져 내리는 십자가를 보여줘서 이게 과연 무엇이지 하면서 강하게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강렬한 원시적 아름다움, 그리고 문명 파괴의 야만성. 이 두 상반된 이미지가 이국적인 이과수 폭포의 모습에 실려서 화면 아래로 고누박제치는 충격은 처음부터 관객을 사로잡아버리죠. 이렇게 미션의 도입부는 상업 영화에 있어서 도입부의 중요성과 함께 영화의 로케이션이 갖는 무게를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뭐 부지 선정, 위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영화에 있어서 이 로케이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영화 줄거리상의 로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갖는 그 위치인데요. 플래툰이나 지옥의 묵시록의 그 줄거리를 보면 그때의 로케이션은 베트남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의 촬영상의 로케이션은 필리핀이죠. 그러니까 영화에 있어서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영화가 이어지는 영화 줄거리상의 로케이션과 그 영화 줄거리를 촬영하는 그 장소, 바로 촬영상의 로케이션, 이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월남전을 다룬 영화에서는 뭐 베트남이 로케이션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영화로 만들 때 영화상의 로케이션을 과연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기획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전쟁에 휘말린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카사블랑카의 경우를 보면 그 영화상의 로케이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of life as time goes b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That no one can deny.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goes by.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카사블랑카' 중에서 As Time Goes By 하이텔로 정선규 씨, 정태민 씨 신청해 주셨죠. 오늘은 브렌다 러셀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로케이션의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영화상의 로케이션은 상당히 기획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전쟁에 휘말린 연인들의 이야기를 어디서 전개시킬 것인가. 사실 세계대전 중에서 미국으로 탈출하기 위한 루트는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인들에게 이슬람 도시, 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만큼 매력 있는 그런 멋진 장소가 또 있을까요? 물론 이 영화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세트에서 찍은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만일 카사블랑카가 아닌 다른 도시로 설정을 했더라면 험프리 보가트의 매력 또한 아주 반감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시나리오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프로듀서와 감독, 그리고 조감독과 로케이션 매니저, 이들이 영화를 어디에서 찍을 것인가를 검토합니다. 일단 로케이션 매니저는요. 로케이션 지역에 대해서 아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로케이션 담당자죠. 그들은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의 장면을 연상한 뒤에 몇몇 장소를 후보지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감독과 프로듀서가 그곳들을 둘러보고 영화의 분위기에 맞는가, 촬영하는 데 편리한가, 경비가 절감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면들을 고려해서 로케이션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요. 미국의 영화 잡지에는요, 각 주 정부가 자기 주에서 영화를 찍으라고 선전하는 그런 광고가 자주 나옵니다. 가령 리셀 웨폰의 자동차 추격 장면 사진을 내놓고 우리 주에서는 어떤 카체이스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가 영화 찍는 데 싸고 또 편리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은 영화를 자기 주에서 찍게 되면 호텔이나 인력 고용 이런 것들 모두 자기 주에서 하게 되니까요. 자기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람이 많은 도로에서 찍을 경우에는 경찰이 도로를 통제해주고 그 공식적인 비용을 받거든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고려해 봄직한 일이 아닐까요? 자, 리셀 웨폰 1 중에서 하니문 슈트가 부르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리셀 웨폰. 영화 리셀 웨폰 1 중에서 리셀 웨폰, 하니문 슈트의 노래였습니다. 제작자나 감독들은 될 수 있으면 촬영지가 한적한 곳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을 통제하는 문제, 뭐 동시녹음 중에 갑자기 원치 않는 소리가 들어오는 문제, 그런 것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대부분은 스튜디오에서 거대한 세트를 지어놓고 촬영합니다. 세트에서라면 뭐 조명이나 음향을 조절하는 문제도 쉽고 또 구경꾼들을 통제하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또 느닷없이 촬영지에서 이익단체들이 시위를 벌인다든가 하는 돌발 사고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화 가위손이나 비틀주스 같은 팀버튼의 영화에 나오는 마을들은 보신 분들은 전부 짐작하셨겠지만 모두 오픈 세트로 지은 가짜 마을입니다. 또 아이가 줄었어요의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마을 전체도요. 거대한 오픈 세트일 뿐이죠. 그런데 스튜디오 세트와 오픈 스튜디오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세트를 짓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스튜디오 세트라고 하지만 툭 터진 야외에다가 세트를 전체를 짓는 것. 이것은 오픈 스튜디오라고 하죠. 이 오픈 세트를 꼭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거기서 찍어야 할 그런 영화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해드릴게요. 먼저 가위선 중에서 메인 타이틀 듣고요. 영화 가위손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대규모 오픈 세트에서 찍어야 하는 영화.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은 영화 내용상 무조건 파리의 뽕네프에서 찍어야 할 운명이었죠. 하지만 뽕네프는 세네강의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 중이었죠. 그래서 교통은 물론 사람이 다니는 것마저 차단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오 게랄스는 세네강을 중심으로 10자로 펼쳐진 뽕네프 주변을 모두 세트로 만들기로 했답니다. 뽕네프 다리 그 자체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길 그 강 양쪽의 건물들은 사실 가건물도 아니고 합판 같은 것에다가 그림으로 건물을 그려서 세운 판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 뽕네프의 연인들 속의 뽕네프는 진짜 뽕네프가 아닌 셈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이 주는 감동이 사라지지 않겠지만요. 로케이션 얘기가 나올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나간 시절을 배경으로 찍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같은 영화는 30, 4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그럼 이런 영화는 과연 어디서 찍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하이틀의 홍사역 씨, 이재원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칵알송, 사팔특이의 노래 장피에르 펜플롯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뉴욕은 세계 최대의 거대 도시죠. 그래서 예전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명한 브루클린 다리를 배경으로 한 장면들은 할렘가의 모습이 상당히 변모했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갱 영화들은 모두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짓지요.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를 어디로 향하든 간에 맨하탄의 빌딩 숲이 잡히고 말겠죠. 하지만 이런 세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부감이나 와이드 같은 많은 지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장면, 이것도 쓰지 못해서 답답한 감을 주고요. 그래서 요즘에 헐리우드 업자들은 30, 40년대 뉴욕의 모습을 소련에서,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찾는답니다. 뉴욕의 30, 40년대는 유태인이 주름잡았던 것이고 공산화 이전의 모스크바의 거리 역시 유태인들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뉴욕은 많이 훼손됐습니다만은 모스크바는 아직도 3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갱 영화를 모스크바에서 찍고 난대요. 그것이 당시의 거리를 세트로 다시 찍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힐 테니까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우리 영화 사해의 찬미는 일본에서 그 거리신을 많이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의 거리 풍경이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당시와 분위기가 비슷한 일본의 좀 덜 발달된 지방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프랑스의 파리는 사극을 찍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입니다. 파리는 거대한 세트장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곳에서는 까미오 클로델이나 위험한 관계 같은 고전물을 찍어도 되고요.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같은 현대물을 찍어도 될 만큼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고 또 옛 건물의 보존 상태도 아주 좋지요. 옛 건물들에 살면서 현대를 절묘하게 융합해내는 프랑스인들의 삶. 이것이 바로 영화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에게 거대한 세트장을 선사한 셈이죠. 하이텔로 황희승 씨 신청해 주셨죠. 영화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중에서 잔네의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중에서 잔의 테마였습니다. 이렇게 영화에 맞는 장소를 고르기 위해서 치르는 고생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납니다. 하지만 또 쉽게 장소를 구해서 새로운 맛을 얻어낸 영화도 있죠. 바로 Fried Green Tomato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진은 원작에 나오는 그 한적한 동네를 구하다가 정말 패촌이 되다시피 한 어느 마을을 찾았다고 합니다. 기찻길이 있고 한적한 삼거리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카페 터도 하나 있었죠. 뭐 이 정도면 가게들에 조금 손질해서 마을 분위기를 내면 오픈세트를 다시 지을 필요도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제작부의 목수들과 세트 디자이너들이 허름한 가게를 휘슬스탑 카페로 바꿔놓습니다. 페인트칠을 하고 가구들을 옛날 유행으로 새로 만들고 또 촌스런 문자로 가게 이름도 유리창에 써붙입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바베큐 장소도 만들었죠. 이 휘슬스탑을 무대로 한 두 여인의 이야기. 잔잔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화 모정에서 제니퍼 존스가 환상 속의 윌리엄 홀든을 보던 그 홍콩의 구룡반도 그것을 꼭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또 휘슬스탑을 실제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휘슬스탑의 진짜 주인은 가게를 정말로 열었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만들어서 실제로 맛을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다고 하죠. 영화 속의 마을이 진짜 마을로 변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로케이션이란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곳으로 로케이션 장소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받는 뉘앙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말지요. 예를 들어서 휘슬스탑이 뉴욕의 한 모퉁이에 있는 그 셀러리맨들의 카페테리아 같은 것이었다면 느낌은 아주 달랐겠죠. 영화는 우리를 전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서 아주 친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까지도 아주 친숙한 사람들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영화를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영화 Fried Green Tomato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여름의 무기력 중에서 힘을 준 영화라고 하셨죠? 하이텔의 최상환 씨, 또 김건우 씨 듣고 계십니까? 폴령의 노래입니다. What Becomes of the Broken Hearted. 영화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 중에서 비틀즈의 페니 레인이었습니다. 하이텔러 홍경민 씨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끝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쌍용회 중에서 민숙야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띠러 텐황 지로 천황 땅은 늙고 하늘은 황폐하다.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연성기 모험 무협 침소